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하여 에티오피아, 페루, 말레이시아에서 9일과 10일을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건 일원돌 성대의 경축을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